바람에 구름 가득 세월이 흘러서 간다. 아픈 상처 건드리지 마. 지난 일은 묻지를 말어. 어차피 가는 세월 이래저래 한 세상 허허허 웃으며 살자. 책도 없이 간다. 연두빛 봄청춘이 강물에 흘러서 간다. 벌거벗은 몸뚱아리 너나 나나 마찬가지인데 몰랐다고 서러워 마라. 가는 청춘 이래저래 한 세월 허허허 웃으며 살자.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멋대로 해라. 어차피 가는 세월 이래저래 한 세상 허허허 웃으며 살자.